새해가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심우식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많은 청년들도 새학기를 맞았죠. 오늘 개강을 주제로 오픈팀 모임에 지원해주신 게스트 네 분과 자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픈팀 모임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한 분씩 자기소개 함께 들어볼까요? 근데 그거 하기 잠깐 전에요. 우선은 미디어팀 오픈팀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미디어팀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팀 관련돼서 혹시 용석 형제님 미디어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미디어 사역팀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팀이고요. 또 주로 방송과 뭐 사진,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청년부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항상 DJ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미디어 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다시 네 미디어팀 오픈팀 모임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왜 지원하게 됐는지 한 번씩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제 앞에 계신 유리 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냥 자기소개해 주시면 돼요. 팬이 왜 지원했고 나는 누구다 이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조유리입니다. 그쵸, 새내기죠, 우리 유리 자매님. 네, 신입생이고요. 혹시 어떻게 미디어팀 오픈팀 모임에 지원하게 됐어요? 방금 해보시죠. 미디어팀이? 네. 어떤 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위에서 방송하고 하는 게?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조금. 아, 진짜요? 유리 자매님이 저번부터 계속 미디어팀 하고 싶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면 원래 그런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못 나가요. 네, 혹시 다른 분들 해주실 얘기 없으신가요? 네. 저요? 네, 원석 형제님.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4살 고 원석입니다. 와, 형제다. 제 지원한 이유는요, 토요일에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동영상 작업 있잖아요. 네네.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지원하게 됐어요. 어떻게 과가 그런 쪽이세요? IT 쪽이긴 한데 관련은 없어요. 그게. 해본 적은 혹시 있어요? 아니요. 예, 처음. 좋네요. 좋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주 부탁을. 뭔가 좀 알려드리기도 해야겠죠. 가르쳐줘야 돼요. 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좋아요. 네, 이제 한 두 분 정도 남았는데 네, 선희 자매님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23살 신선희입니다. 오픈팀 모임에 지원한 이유는 20살 때 청년부 올라오자마자 미디어팀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팀원들이 기회 놀려서 못 들어가서 잠깐 어떤 곳인지 오픈팀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희 자매님은 지금 워십팀. 네, 전 지금 워십팀 팀장님입니다. 혼자 하시고 계신데. 동시에 둘 다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만 허락한다면 사역팀은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혹시 워십팀, 오픈팀 모임은 잘 됐는지? 네, 저희는 저번 주에 한번 하고 오늘도 저희 7시에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군요. 오신 김에 워십팀 이렇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시 팀은 꾼꾼하고 규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사이가 좋아요. 아 그렇군요. 누구나 들어가도 사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사약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네, 제 비장의 무기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송석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오픈팀 모임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됐나요? 전 지원한 적은 없고요. 모 형제님이 저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캐스팅이셨습니까? 네. 기분은 좋네요. 아, 그렇죠. 저희에게 이렇게 참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고요. 지원군. 네, 서경 자매님 오셔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없을 기대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네 분이 지원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게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이서 함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일곱 명의 DJ가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 걸 잘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소식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X국 CG역에서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녀오신 모든 팀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열방과 민족을 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월 2일부터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중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선교헌금을 기도로 결단하여 작정합시다. 방학 중 모임이 은혜로 종강하였습니다. 새학기 개강을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참, 방중모 섬김의 날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서운해 마시고 다음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청년부에서는 군지체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큐티책, 회지 등을 포함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장단에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에 또 발송하게 되겠네요. 일청 문도영 형제가 제대를 하였습니다. 후배들은 기쁘게 반겨주시고 선배님들은 많이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련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말씀을 되새기고 싶으신 분들은 dsyouthlife@gmail.com으로 로그인하시어 비밀번호를 영타로 동성청년을 치시면 메일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다짐했던 마음들 벌써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되게 많은 동성 소식이 있네요. 이렇게 매 월마다 이렇게 매 중가? 이렇게 네, 한 2주쯤 되죠. 네, 동성 소식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도 청년부가 많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성경헌금 작정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성경헌금도 이렇게 잘 작정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돈을 낸다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막 강제로 내 반드시 내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꼭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100원을 내도 1,000원을 내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내면서 조금 더 그 선교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여자친구한테 뭔가 많이 사주게 되면은 뭔가 더 사랑스러워지나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군지체 얘기 있었죠. 군지체 얘기 군지체에 관련돼서 도영 형제가 우선 제대했는데요. 도영제가 여기 동기는 없죠. 네. 없네. 정확하게 언제 했나요? 지난주 주중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페이스북에서만 보고 맞아. 이제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서. 도영 형제님이 카투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능력자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 이상이면 이제 뺑뺑이란 얘기가 있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분지체 제대하면 그런 생각은 하는데 좀 잘 챙겨지고 저희가 많이 환영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영 형제가 원래 찬양팀을 하다 왔어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맞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찬양팀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영 형제님한테 좀 잘 이렇게 친하게도 지내고 찬양팀도 권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영 형제님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네, 그렇고요. 아, 그리고 네, 군지체한테 그 발송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군지체한테 편지? 저희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큐티를 발송을 하면서 함께 편지도 넣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게 군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방송 네, 일청년들이 선배 섬김 날 해서 그날 이제 군지체들한테 편지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편지와 같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거를 발송을 했다고 들었고 아마 4월쯤에 4월 말쯤에 또 한번 발송을 할 것 같은데 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실 같은 저희 청년부였잖아요. 맞아요. 청년부 사람들 함께 좀 이렇게 챙기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군지체라고 해서 편지를 막상 이렇게 쓰려고 받으면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뭐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안 쓰기보다는 그냥 뭐 군생활 잘 지내라 뭐 건강하게 뭐 신앙생활 어떠냐 뭐 이런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수련회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혹시 수련회를 난 못 갔다 와서 이렇게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너무 서운해 마시고 지금 앞에서 나왔듯이 그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맞아. 참고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책자도 나왔죠? 네. 그래서 아마 책자도 배포된다고 하니까요. 그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그대로 타이핑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책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예, 시도되는 건데 너무 수고해 주신 분들이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타이핑을 그걸 그대로 따라 치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한데 그 고생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간직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동상로식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뭐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신혜자매님 혹시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다들. 그래서 특별히 올해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신입생이 궁금해하는 질문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우선은 개강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아 여기 학생 개강하신 분들이 딱 두 분 있네요. 용석 형제님과 형제님과 원석 형제님. 혹시 개강을 해서 느낌이나 이렇게 소감을 나눠 주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걸렸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 가려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요. 통학을 하느라.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몸이 약해져서? 네,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아직 학교 첫 주라 뭐 수업을 하고 이러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얼떨떨하고 이제 좀 학교에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 원래 알던 친구들도 다시 보게 되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첫 수업을 한 거죠? 보통 첫 주에는 수업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원석 현재님은 혹시 개강한 소감이 있을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방학이 하고 싶어요. 얼마나 걸려요? 왕복 편도로? 저는 왕복 4시간이죠. 그냥. 그리고 통학하고요. 예. 아, 진짜 멀긴 멀네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하루가 다 끝나 있겠네요, 그냥. 예, 그렇죠. 거의 한 집에 오면 7시 늦으면 8시 될 때도 있고. 그러면 5일 다 가요? 예. 5일. 예. 시간표가 차비도 엄청 들겠다. 저도 예. 5일 다 가요. 아, 영석 선생님도 멀리 다니죠? 네. 저도 한 2시간 왕복 4시간 정도 걸려요. 어때요? 거기 가면 이제 학교 갔잖아요. 복학생 오빠잖아요. 신경도 안 쓰세요. 신경 안 써요? 신경도 안 쓰세요. 아싸 군요 아싸. 그렇구나. 다 그렇죠 뭐. 네 그래도 공기는 맑지 않아요? 친환경적인 네, 산 주변이 산이라서 공기는 와우. 좋더라고요. 근데 춥기도 춥고. 그쵸. 그 다들 이제 뭐 학교도 다녀보시고 했을 텐데 뭐 개강도 있고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개학도 있고 한데 혹시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개강하고 나서의 재미난 에피소드나 로망이 있었다거나. 로망은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어떤 로망? 그런 SNS도 올라오잖아요. 이제 가면은 이제 새내기들이 많이 꿈꾸는 과 선배는 뭐 송중기고 동아리 선배는 무슨 공유고 막 이랬는데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죠 다들. 그렇죠. 특히나 자매들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치 선희 자매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로망? 저희 로망 가면은 전 체대를 나왔다 보니까 선배들은 다 몸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 다 멸치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멸치들밖에 없어가지고. 왜 그래요? 로망하면 학교 생활도 되게 즐거울 것 같고 운동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왜? 아 체대라고 전체적으로 좀 운동을 잘하는 편이 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업이 없는데 가서 과방에 앉아있고 막 그래가지고 로망은 무슨 날라가고 운동장만 뛰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고 체육을 많이 하죠? 수업은 다 운동으로 수업하는데 복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은 복학생이 왕인양 왕인양 행동하고 계신가요 두 분?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그렇지 그러지 않아 여기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가면 다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연애를 할 것만 같고 누군가 나타날 것만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20살 반 되면은 난 이제 성인이니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20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 대학교에 처음 가면은 이제 아 나도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생겨요? 남자밖에 없더라고요. 서경자매님은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없었어요. 그쵸 젊은 시절에 연애를 못 해봤군요. 그리고 그런 로망도 있었어요. 그 이렇게 봄 햇살이 쬐고 이렇게 잔디밭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런 걸 못 봤는데 막 이탈 져가지고 앉을 곳이 없더라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너무 TV 중독이어가지고. 그쵸 또 한때 그 저 어렸을 땐가요? 시대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논스톱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이렇게 뭔가 풋풋하고 되게 썸씽 많고 이럴 그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리자매님은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네. 네, 유리자매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면서 로망이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나고 나서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연애를 못 해봐서 뭔가 캠퍼스를 맞아. 걷는 연애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치. 이런 생각은 하지만 뭐 지금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학교 안에서 너무 많이 사귀면 그만큼 이렇게 결말이 안 좋아. 맞아요. 되게 인맥이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들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뭐 연애를 하기 좋은 상황도 아니긴 했고요. 사실 그러려면 동아리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동아리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아싸였군요. 네. 그렇죠. 전 처음부터 그렇게 지냈죠. 아싸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인데 아싸가 뭐죠? 아싸. 아웃사이더. 그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저도 아웃사이더인데 저는 OT를 안 갔어요. OT를 못 갔나 해가지고 친구가 되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재밌는 게 또 그렇게 OT를 안 갔다 온 사람들끼리 맞아요. 뭉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수업을 듣게 됐었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들이 다 아웃사이더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같이 수업만 듣고 수강생 같이 하고 집에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진 않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생활 그럼 그렇게 학교 생활 하셨으면 뭐 그래도 누구나 다 이제 대학교 가면 그런 생활들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생 때 많이 놀아야 되고 뭐 그런데 뭐 그런 후회는 없으세요? 사실 저는 대학교 생활하듯이 그때 교회 생활을 그래가지고 사실 동아리를 외부 동아리를 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처럼 교회에서 많은 걸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게 재밌어서 더 학교 생활 를 뭔가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뭔가 더 참여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대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그리고 되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공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전공만? 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 관련돼서 원래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문과 수업 같은 막 국어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막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만 해서 해도 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은 요즘엔 안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당구 치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찔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받고 그랬을 자랑 거예요. 자랑 안 돼요. 아, 자랑은 아니었고요. 교만해 보이시고. 근데 저는 아싸였지만 제가 아싸였지만 아싸를 비추해요. 왜냐하면 가는 그 행로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수업이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도서관 가 있고 도서관에서 뭐 DVD 이런 거 영화 보고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고 있거나 뭐 책 같은 거 자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그리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먹는 것도 좀 익숙하다가도 그쵸. 다른 사람들이 이제 2인 이상으로 식사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막 교수님들한테 막 가가지고 뭐 그게 아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인사하고 뭐 누구누구구나 막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물론 질문은 많이 했는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틀 만한 기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 그러면 전 되게 어려웠어요. 교수님들과의 그런 관계가 몰랐는데 어렸으니까 몰랐겠지만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아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 보면은 정말 다 가식 같은데 친밀하게 해야 되고 하고. 저는 겨우 그 성적을 받고자 내가 그런 재롱을 떨어야 될까라는 마음에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대학교 수업의 전부는 교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해요. 그 결국엔 우리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꼭 그게 목적을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냥 친밀하게 하고 잘 하고 뭐 사랑을 베푸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다들 이렇게 교수님에게 이렇게 눈독 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셨네요. 그거 조언은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뭐 형제님께서 앞에서 두세 번째 앉으라고. 맞아. 가운데로 그러고 그럼 끝나요 그냥. 항상 고정적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이런 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 모르실 것 같은데 나중에 성적 받아오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요? 네. 자리 이제부터 바꾸고. 네, 특히나 복학생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또 앞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눈빛도 보내고 그러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계어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거? 아, 수업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아, 모르겠어요. 그 전엔 알으셨어요, 되게. 1학년 때 수업을. 1학년 때요? 1학년 이해를. 때. 그래도 웬만큼은 알았는데. 그쵸, 한 2,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하죠. 그쵸. 혹시 미팅이나 이런 것도 보통 로망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미팅 해보신 분? 명도 형제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요? 네. 다른 분들 없나요? 아, 진행병이 있으셔가지고 주선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보통 그 미팅을 하면은 그것도 되게 같이 노는 무리들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저희 친구들이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도 했던 친구들이라 다 저를 닮았죠. 안타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팅을 할 기회는 없었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냥 아 우리 과에 이런 미팅이 들어왔다 이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무리들이 따로 모여 있는데 그 옆에 무리 애들끼리 막 들어왔다고 과끼리 뭐 미팅을 한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던 적은 있었고요. 또 그 생각했어요. 그때는 한창 TV에 막 미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미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남자들이 장기자랑하고 막 되게 개인기 보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되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저기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약간 미팅을 기피하고 있었죠. 그 막 탈락하면 손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일당겨서 남자 폭탄 제거되고 뭐. 뭐, 그렇죠. 그래서 명도 형제님은 1대1로 공략하셨군요. 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고요. 60회 이상의 네 60회 이상의 그렇죠. 수업을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역시 다른 분들은 뭐 미팅이나 저는 1학년 때 미팅 한 건 아니고 과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좀 어색해하고 네, 말을 잘 못해서 난 분명히 나가봤자 이제 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으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하면 안 되죠. 아, 예, 안 걸려줬군요. 몰래? 원석 현재님은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 해봤다거나 들었다거나? 아니요, 저는 뭐 과팅 뭐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제안이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소개팅도 안 해봤고요. 진짜요? 네. 순수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 들어오면 할 의향은 있으세요? 소개팅이요? 네. 원래 군대 갔다 오면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 소개팅은 별로 생각이 없네요. 미팅을 하실 생각이? 아, 미팅도 없어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중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자를 만날 생각이 아니요. 혼자 살려고요. 왜요? 덕분 노인. 왜 그러세요? 자, 원석 형제님 되게 괜찮거든요. 여러분 많은 이렇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010.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에게 미디어 팀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대학교 가면은 많이 하는 게 MT잖아요. 그렇죠. 네. MT 많이 MT, 가죠. OT 이런 거 많이 하는데 MT들은 갔다 와 보셨죠? 네. 선희 자매님 뭐 많이 갔다 와봤을 것 같은데. 혹시 MT 관련해서 MT는 어떤 건가요? 저는 MT 가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제 MT 가자마자 막 운동장 뛰고 저녁에 다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파티. 그쵸, 파티 하시라고. 물 마시고 막 콜라 마시고 막 파티 도중에 저희 동기 중에 누가 이탈을 해서 다 같이 집합 해가지고 MT 가서 머리 받고 이랬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특히나 체육 쪽이 좀 이렇게 군기가 맞아요. 빡세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오셨군요. 다른 분들 혹시 MT에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어요? MT를 갔는데 저희는 기독교 학부여가지고 저녁에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청년부 수련회도 막 이렇게 갔었지만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뜨겁게 집회 온 줄 알았어요. 다 방언하라고 막 엄청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여서 역시 얘네들은 제가 살아왔던 뭐 그런 신앙생활도 다시 점검하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MT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술은 안 먹었지만 네. 네, 노는 건 열심히 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게임하고 이중모션? 네. 춤도 열심히 추더라고요 사람들이. 오. 되게 맞아. 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새내기들이 이제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을 했었고 MT를 가면 이제 막 선배들이 권유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되게 이제 뭐지 거부를 하면은 되게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걱정을 되게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아웃사이더의 길을 선택했던 게 있고요. 약간 그 스무 살 때는 좀 그걸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서 좀 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그냥 안 어울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신혜자매님 말대로 거절하면은 이렇게 좀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자매들은 그게 좀 쉬울 거고 형제님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형제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나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듯이 나는 그래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거나 내가 부끄러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 마시면서 재밌게 놀고 사람들 잘 챙겨주고 하면 맞아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되게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얼마든지 선배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막 대학교 하면 축제가 장난 아니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하면 축제죠. 혹시 축제 즐겨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축제에서 누군가를 즐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는 축제를 저희 학교 축제는 그냥 뭐 볼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가수들 오잖아요. 네. 축제 때 그래가지고 그때 MC몽이랑 또 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완전 옛날이네. 요즘 TV 안 나오는데 그것만 구경하고 뭐 또 과별로 이렇게 주점 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과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 술 마시러 오라고 막 했는데 뭐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덤탱이를 엄청 씌운다는. 그래서 뭐 마시진 않았죠. 안 그래도 주점 하면은 그 얘기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뭐요? 이제 잔디. 파전 만든다고? 파전을 열심히 만들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고 그랬는데 이제 파전이 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만 사다가 옆에 있는 잔디 뽑아서 이게 먹여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네, 주점하면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고요. 이게 축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과별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간호학과 같은 데는 뭐 서랍도 제주고 뭔가 이런 의료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뭐 약이라고 해서 그 약봉지에다 과자 몇 개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학과에서는 또 뭐 물 이건 페트병에다 물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발로 차가지고 볼링처럼 네, 몇 개 쓰러뜨리나 그래서 뭐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축제하면 되게 많은 게임도 하고 정말 그 대학생들의 크리에이티브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가수들도 와서 하고 뭐 그런 밴드나 노래자랑도 있잖아요. 노래자랑도 있고 하니까 참 대학교 축제는 정말 활기차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여기 뭔가 대학교 다른 대학교 생활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요. 가장 우울해 보이세요 지금. 네. 어떤 대학이 또 축제가 있었는지. 대학교 축제 때 다른 사람들 막 운동회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심판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 막 연습하고 있을 때 저희 심판 교육 열심히 받고 그렇죠. 즐길 때 저는 햇볕 아래 심판을 보고 있고 아~ 아~ 저희 과의 좋은 점은 가수들이 오잖아요 보통 아~ 가수들이 오면 저희가 바리게이트를 저희 과가 쓰기 때문에 맨 앞에서 볼 수 있는 그거 딱 하나 좋았네요. 누구 봤어요? 2AM도 봤고 하하도 봤고 무슨 밴드 그 누구지? 기억 안 나요? 크라잉너 부른 크라잉너 밴드 이름인가? 어. 걔네도 보고 화요비도 실제로 앞에서 가수는 많이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키가 그렇게 별로 안 크죠? 네 작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AM은 크더라고요. 작품 못해요. 네. 저는 연예인 되면 키 엄청 커 보이겠네요. 네? 뭐라고요? 네 그렇고요.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혜자매님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 많이들 이게 되게 고민하실 텐데 과 대표가 학생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학생회비 뭐죠? 학생회비? 학생회비가 제가 또 학생 학생회였군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학생회비가 되게 그런 게 있어요. 학생회장이 뭐 학생회를 다 걷어서 뭐 나중에 차 한 대를 못 뽑으면 그건 바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회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과가 돌아가는데 쓰는 그 비용을 미리 내는 거죠. 2년치를 그래서 거기에 MTB도 들어가고 과장부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한 번 걷었는데 나중에 한 번 또 걷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근데 제 주변에도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버팅기다 보면은 안 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안 내게 되면 또 교수님들과 아, 그래요? 그 과 선배 아니 그 선배 그러면서 저희 저 때는 이제 어떤 한 자매가 한 언니가 같은 동기였는데 안 내가지고 나중에 그걸 교수님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자퇴까지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그게 약간 학교 분위기가 있나 봐요. 저희는 네, 맞아요. 과 자체가 워낙 커서 한 2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 3개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반 대표도 있고 과 대표도 있었는데 저는 왜 낸 기억이 없죠? 저는 진짜 아싸였나 봐요. 저는 학생회비를 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원래 냈어요. 그럼 오래돼서? 제가 졸업한 지도 한 5년 됐으니 벌써 학교 들어가 입학한 지는 한 10몇 년 됐네요. 저도 1학년 때 학생회비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인터넷 같은 데다가도 맞아. 물어보고 아 그래요? 네 뭐 학생회비 안 내도 된다 학생회 애들이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맞아요. 비용이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내도 되겠네 하고 버팅기고 있다가 근데 계속 안 내고 이제 저희 과에 저만 안 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같은 과 선배인 거예요. 왜 학생회비 안 내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 어쩔 수 없이 1학년은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네. 또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생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또 내요? 네, 저희 매년 내는 거 같아요. 매년 내는 거 같아요. 나 4년치 다 냈는데. 아, 한 번에요? 네. 4년치면은 얼마나? 10만 원? 원생 현재님 저희는 20몇만 원 냈던 걸로 기억하시죠? 1학년 때요? 예. 나는 1학년 때 20몇만 원? 나도 1학년 때 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저는 1년에 이번에 9만 원 9만 원 내라고 학교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선희 자매님도 냈어요? 네, 저도 냈어요. 다들 내는군요. 저 냈나봐요, 그냥. 냈겠죠. 근데 이게 모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이 결국에 막 잡혀가고 네, 맞아요. 비리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진짜로 학생회장이 그런 비리 저질러서 그 학교 건물, 그 학교 정 가운데서 무릎 꿇고 그러고 진짜 법원까지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쵸. 참 20살 되고 대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사회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안 좋은 면이나 나쁜 면들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그 생각이 났는데요. 수강 신청도 보통 이제 신입생이나 개강을 하면 최고의 그쵸? 이슈잖아요. 그쵸? 개강 직전이기도 하고. 네. 혹시 수강 신청하면서 이게 수강 신청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신입생들한테 수강 신청 어떻죠? 수강 신청 어렵죠. 예, 근데 다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보통 다 했죠. 일단 그 TV나 오픈 이런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 이거 좀 충돌할 수가 많아서 다운되는 게 많아서 보통 뭐 PC방을 간다든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집에 뭐 컴퓨터 한 두 대 있다 이러면 둘 다 켜놓고 둘 다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선착순으로 맞아요. 그 강의를 빨리 신청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장바구니 형태로 해서 미리 담아두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다. 저희는 그래도 책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번호 치고 막 넣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바구니를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놓고 미리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서 팁을 살짝 드리자면 원래 그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보통은 이제 그 수강 신청하는 서버라고 해서 그 이제 중앙하는 컴퓨터가 학교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학교 근처도 아니,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 인터넷망이 이렇게 하나 묶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쓰는 게. 저희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라 다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했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귀찮아져서 물론 집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 30분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는 빨리 신청하려고 했던 편이죠. 그리고 수강 신청 때문에 제 조교 출신인데 네.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신청하는 날. 근데 1학년들은 당연히 막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신청을 해봤던 뭐 2, 3, 4학년들도 네. 막 전화가 막 빗발쳐요. 그래서 어딜 가서 뭐 로그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무슨 강의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막 저희한테 따지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조교들이 제가 시간표 담당이었는데 저 말고도 같이 일했던 조교들도 동원돼가지고 막 통화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난감하죠. 저는 그 얘기 들었는데 1학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끝나고 1학년에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애가 수강 신청을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 참 요즘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대학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군대 갔다 오면 학번과 군번이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나요? 아 저는 학번을 까먹었어서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아. 왜냐면은 저랑 학번이 한 자리 차이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결국에 찾았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있네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읽어볼까요? 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학교에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어느 동아리가 가장 좋나요? 네,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제 또 대학교 가면은 동아리가 거의 저희 활동의 이런 대부분이 되잖아요. 혹시 동아리 활동 해보신 분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수영 동아리. 아, 수영 동아리였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수영복 입고. 네, 남자들과 진짜 일부러 얘들아. 우린 거죠. 그래서 그 원하던 몸젖한 남자들이 있던가요? 아, 됐어요. 아니요. 멸치도 멸치? 멸치? 멸치? 열심히 수영만 했어요. 수영만 멸치였어요? 수영 동아리 하면 뭐가 좋아요? 어땠어요? 끝나고 안 모여도 돼요. 이렇게 끝나고 저희는 끝나고 모여서 저희가 쓰는 체육관이나 광당에 청소를 하는데 수영 동아리는 그냥 가요. 아~ 그게 좋았어요. 수영 잘하시겠네요.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줄만 그냥 알아요. 겸손하네요. 혹시 다른 분들 동아리 활동한? 저도 했었어요 동아리. 뭐예요, 뭐요? 저는 과내 동아리였는데 잡지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맞아요. 학과 내에도 그런 소모임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잡지를 직접 제작하는 거지. 모델이 아니라. 악마는 브라더를 입는다. 예, 네, 그렇죠. 그럼 편집장. 어울리네요. 편집장 그런 편집장 밑에서. 그래서 어떤 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고요? 네. 힘들었어요. 그냥 뭐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그냥 뭐 밤새 뭐 학교 컴퓨터실에서 그냥 붙잡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동기들이랑 같이 동기랑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그렇죠. 끝나고 이제 술을 먹는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냐 휴게실에서 같이 떡볶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도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아리 활동하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죠. 관계가 넓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저는 20살 되고 저희는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뭐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 시간에 드리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합창단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하는 제가 이 20살 때 그걸 지원을 한 거예요. 왜요? 파트가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때 파트도 모르고 근데 이제 했더니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된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그냥 사실 멋모르고 했죠.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그 동아리 이제 과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과방에 들어가면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우리 동아리는 어떤 곳이다 이런 거 안내를 해주는데 막 이렇게 방학 때도 모여서 합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 동아리 막 되게 로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간 거였는데 그러고 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나는 그때는 이렇게 연애도 할 때여가지고 나는 방학 때 연애할 때여서 20살 때.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난 방학 때 이렇게 하기 싫은데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나름 이름 있는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거 끝나고 맞죠. 그렇게 모임 끝나고 첫 모임 때 밥 먹으러 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정문 앞에서 그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서 아카펠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아 나도 그런 거라도 배워뒀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먹튀 아니에요? 그렇죠. 20살 땐 그래도 돼요. 구경한답시고 한번. 근데 그게 오디션도 있는 거였는데 아, 참 됐으면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디션 봤어요? 네 봤어요. 봐서 뽑힌 거예요. 진짜요? 뭐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네 기억 안 나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뽑아줬어요. 자랑이죠? 어릴 때였으니까 공기반 소리반으로 그랬나봐요. 기대하기 전에 네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조심해야 할 동아리도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맞아 요즘에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하지 원래는 IVF인데 IYF라고 해서 막 이단 동아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우선은 기독교 동아리가 꽤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CCC. CCC 유명하죠. CCC도 캠퍼스 커플 커터는 아니고 CCC. 뭔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로서 CCC가 있고 또 조이. 네, 뭐 조이 성교회라고 해서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요. 아마 조이 성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앨범도 있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어요. 그냥 찬양 앨범이 제가 정확 책이 있나 앨범이 있나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IVF. 네, IVF도 되게 유명.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CCC는 교제 중심이면 IVF는 약간 성경 공부 중심이라 뭐 이런 얘기가 얼핏 있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교회 내에도 아마 맞아요. 그런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른들 NLTC 교육 받으시는데 네네. 그게 CCC에서 나와서 아~ 간사분들이 아~ 교육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CCC도 되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갔는데 CCC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여기 동아리 들라고 막 네. 이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죄인인 걸 아냐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많은 데에서 이제 그걸 따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좀 부끄럽고 이랬는데 그 내용이 아마 그 죄인인 걸 인정하고 네. 막 이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저도 한창 20살 초반에 아웃사이더여서 사실 친구들 그 아웃사이더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때 혼자 밥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런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혼자 먹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뻘쭘해하면서 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동아리 들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는 내비게이터라는 내비게이터 성교회라는 동아리고요. 그거는 그것도 기독교 동아리이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깝게 들이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면서 특히나 그런 경우일 때는 저는 잘 물어봤는데 이제 교회에다가 이런 데가 접근해 왔는데 이단 아니냐 이런 걸 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아까 전에 신혜자매님이 얘기하신 IYF나 이런 이단 동아리들이 꽤 많거든요. 교묘하게. 네, 교묘하게. 이단들이 원래 교묘하게 이제 접근을 예, 달라서 달을 이 끝 단자라고 해서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 자체가 그렇게 다른 거고 또 대학교 같은데 보면은 되게 해외 연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어학 연수나 특히 뭐 대학생들 스펙 쌓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뭐 대학생 포럼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들의 포교 활동에 같이 동참하게끔 해가지고 뭐 호주를 같이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학생들은 이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갔는데 알고 보면은 그들 영상 제작된 거 보면은 뭐 IIF 이런 집회 장면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들의 뭐 이런 곡들을 이렇게 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으시고 또 윤 선생 영어 같은 것도 다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뭐 삼육대학교도 그 계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삼육어학원 네. 많이 가게 되잖아요. SDA 거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다락방이라고 해서 원래 이화여대에서 생긴 거는 이제 이단이 아닌데 류강수 계열로 해서 생긴 거는 이제 이단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큰 믿음교회라고 해서 변승우 목사가 있는데 그게 이단 판정이 난 지는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그 우리 채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수실에 밑에다가 큰 믿음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팜플렛을 넣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쨌거나 이단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만민중앙교회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재록 목사고 이제 뭐 슈퍼주니어의 은혁 형제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데 이제 막 청소년들은 솔직히 내가 그쵸.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못 모르고 가고 또 거기 있으면 당연히 그쵸. 세뇌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맞아요. 얘기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말씀드린 뭐 CCC, IVF, 뭐 조이성교회, 뭐 내비게이터 이런 거 외에는 좀 동아리가 기독교적인 성향을 띠는 것 같다. 혹은 누가 나한테 접근했는데 기독교 얘기를 막 한다. 그럴 때는 좀 주의하실 경우 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준다 싶으면은 꼭 목사님이나 이제 리더분들이나 선배한테 좀 물어보면서 그걸 좀 잘 분별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기사에 이제 이단 관련된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학생 복음화 협의회, 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 이제 간사님이신 민혁기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단의 실상과 그 대처 방안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학생 그룹이 학내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단을 무조건 잘 모르고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내에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님 앞에서 주님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서경자매님이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읽을 사연은요, 아리따운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들으시면서 굉장히 상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저의 풋풋한 여고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으셨던 일이래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기 위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떨려. 기집애, 넌 비행기 처음 타보니? 야, 너도 처음이라며 듣고 우리 사진이나 찍자. 남는 거 30분이야. 친구들과 신나게 사진을 무신장 찍고 나서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 탄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야, 뜬다! 우리들은 그렇게 신나 있을 무렵 예쁜 스튜어디스 언니가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언니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아시아나 항공이 멋지게 적혀있는 펜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순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꼭 저걸 가지고 싶다 는 생각에 지나가던 스튜어디스 언니를 불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거기 펜이 가지고 싶은데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스튜어디스 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선뜻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언니, 저도 주세요. 가지고 싶어.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저도 주세요를 남발하고 있었어요. 스튜어디스 언니는 난감해했지만 결국 저희 반 모두에게 펜을 하나씩 돌렸고 저의 첫 번째 비행기 여행은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아리따운. 스튜어디스 아니었어요? 아리따운. 네, 아리따운과 스튜어디스가 연결되거든요. 사연을 읽는 내내 스튜어디스 언니만 상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복장도 하늘색까지 입으셨어요. 하늘을 날고 계신 느낌으로. 네, 그쵸. 네. 제가 꼭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펜 하나 달라고 하려고요. 그거 고장났다고 하고 이제 번호 남겨주려고. 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뭐 이런 비행기에서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걸 해봤다던가?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기 전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 되게 리얼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말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거기 진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라고 했는데 또 막 웃는 거예요. 또 애매해. 그래서 아닌가 이랬는데 결국 한번 타보고 나서 알게 됐잖아. 신발 벗고 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신발 벗고 타셔야 돼요. 그랬었고요. 또 비행기나 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뭐 갖고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유리자매님? 네. 혹시 뭐 엄청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경험? 게임기요? 게임기? 어떻게요? 샀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알바해서? 네. 무슨 게임기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아, 2? 네. 2 때? 그랬군요. 저는 그런 적 있는데, 그, 한창, 언제였지? 제대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기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기기 욕심이 네. 별로 없는데, 제가 요즘 기계를 많이 들고 다니긴 하지만 기계 욕심은 없는데 그 핸드폰도 되게 흑백 가지고 다니고 MP3도 딱히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그 아이팟 터치가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제대하고 나서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이렇게 간절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는 싫고 뭔가 저걸 돈 주고 사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마음이. 그래서 그 시절 나오는 이벤트란 이벤트는 다 응모해보고 막 정말 열심히 기도도 했고 이벤트 응모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안 주실 거냐고 뺐었네요. 네,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결국 못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중에 한 번의 마지막 이벤트는 추천인을 많이 받으면 해줄 것 같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인가 무슨 글을 쓴 다음에 추천인을 많이 해오면 이제 그 아이팟 터치를 주겠다 이런 이벤트여가지고 정말 교회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추천을 나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추천보다는 그 글의 품질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해가지고 아, 나 사람들한테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랬던 경험도 있고 한창 그럴 때 있었죠. 근데 나중에 뭐 아이폰을 갖게 되긴 했지만 한창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개그 콘서트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녹화 현장이 구구절절하게 막 사연을 썼는데 당첨이 막 안 됐다가 그분이 한번 사연을 쓰셨는데 네, 그분은 한 번에 당첨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갔던 그쵸. 사연에 그러면 퀄리티가 좀 있었나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뭘 썼는지 혹시 아는 인맥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맥이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면 저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었는데 제 저는 없었고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 핸드폰 몰래 가지고 학교 가고 막 이랬었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어린 마음에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면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을 집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이틀 동안? 놀았어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을 엄마가 사주셔서 그런 방법을 썼던 적도 있네요.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어린 시절이었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원석현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두 번째 사연은 형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근무 중인 일병 정충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두 남자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생긴 충만이와 못생긴 다윗은 집이 엄청 가까운 관계로 항상 집 앞 골목길까지 같이 걷다가 헤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같이 재수를 할 때는 매일같이 집과 독서실, PC방을 오가며 그 골목길 앞에서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둘은 정말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골목길에서의 헤어짐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일했던 생각은 저번 휴가 때 자근자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번 휴가 때 저는 이미 입대를 한 상황이었고 다윗이는 제가 복귀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입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휴가 때 서로를 보고 나면 거의 2년간을 서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겁나 엄청 빨리 흘러서 눈 깜빡할 새 휴가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도 열심히 놀고 평소처럼 항상 헤어지던 그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 적대서 싫었던 그 골목길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문득 아 이제 헤어지면 진짜 인연을 못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0m 되는 길이 제 눈에는 한 발만 내딛으면 순식간에 지나쳐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하던 말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발을 맞추지 않아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샌가 골목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순간이지만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선뜻 잘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을 향해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걸음쯤 걸었을까 너무나 아쉬웠던 저는 다윗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도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리는 서로 쑥스러워서 씩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고하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려서 코끝이 찡하던 겨울날 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녁 후에 만날 다윗을 기대하곤 합니다. 다윗아 너도 그렇냐? 우리 힘들지만 열심히 군생활하자. 이 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뭔가 애틋한 누군가와 여자친구와 마냥 헤어진 것 마냥 네, 그런 사연인데요. 다윗이라는 분이 남자인 거 아시고요, 여러분. 둘 다 남자예요. 부다윗 형제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강다윗 형제님이고요. 아. 뭐 군대 간다고 했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석 형제 우는 거 아니죠? 네, 굉장히 경건하게 읽어주셨는데요. 코를 훌쩍이면서.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군대가 참 긴 시간이잖아요. 한 2년이라는 시간. 저도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와 이렇게 군대를 같이 지원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한 달 먼저 가고 제가 한 달 늦게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저는 그 한 달이 되게 이렇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놀던 친구가 없어서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지나가더라고요. 남자 별거 없어요. 남자 그 군인끼리 서로 부대로 편지 보내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에서 서로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내의 군내에서 인터넷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뭐 통신병이었으니까 하실 말씀이라도 네? 친구 면회 가봤어요? 면회 안 가봤죠. 친구들하고 이런 애틋한 감정을 느껴보신 듯. 아, 저는 이제 공익으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훈련소에 갔다가 이제 4월 달에 나왔는데 이제 친구들은 그 4월 이후에 간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갔는데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좀 놀리면서 그쵸. 보내줬고 이제 또 제가 훈련소에 갔다 와서 이제 훈련 받은 거를 그냥 물어보길래 말해줬어요. 엄청 과장해서? 아니 과장 같은 건 안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너 훈련 때 훈련 받은 거 막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하면서 막 말했는데 막 공익 주제에 막 물어봐서 저는 알려준 것 뿐인데 친구들이 막 그거 가지고 놀리고 막. 나중에 그렇군요. 혹시 군대에 남자친구를 보내보셨다거나? 없어요. 아, 보통은 군대에 이제 남자친구를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기다리느라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애틋함을 남녀 사이에 느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래 못 가더라고요. 군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기다리면 대단한 거죠. 근데 두 가지 감정이 든대요. 여자들은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 들고 형제들은 아 기다리면 이제 기다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나 이 부담이 생겨서 보통은 이제 남자 쪽에서 헤어지면 제대하고 헤어지고 여자 쪽에서 헤어지면은 중간에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군대 안 간 남자는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대 안 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겠네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군 생활이 쉽지 않고 이렇게 뭔가 갇혀서 지내는 거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렇게 내가 갇혀 있구나. 정말 내게 자유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시간을 지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맘대로 못하니까 서로 힘들고. 여자들은 이런 애틋함, 의리 같은 친밀함이 있나요? 여자들끼리. 여자들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우정. 우정. 막 이렇게 헤어지면 서로 울고. 그렇죠. 멀리 그쵸? 가게 되면. 그렇죠. 못 살아요. 제 친구는 5월에 결혼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네. 저희가 5명이 멤버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저보다 연애 기간은 짧아도 가거든요. 그래서 또 사내 커플이래요. 몰래 사귀는 네. 게임에 사니까 또 남자가 너무 많고 친구는 여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5월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가를 준비해달라는데 지금 혼자서요? 아니요 저희 친구들이랑 4명 이제 나머지 4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특히나 또 간다고 하면 되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또 그렇죠, 여자들끼리. 여자끼리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 군지체 두 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들 좀 이렇게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편지도 보내주시고 면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오면 환영도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 보내주신 사연들 재밌게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선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마지막 사연 보내주신 충만 형제님? 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애틋해요. 우리 군대에서도 이렇게 써준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너무 고맙네요. 군대에서 어떻게 들었지? 중간에 휴가 나와서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추천했어요. 바로 사연을 쓰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욱 잘 들어주시라는 의미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휴가를 네, 나왔죠? 지금 아, 네. 지금 휴가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네, 보게 되면은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빵이랑 네. 마스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빵이랑 마스타를 드리는 거. 네,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서. 네, 하여튼. 네, 그러면 이분 충만 형제에게 드리는 걸로 다들 동의하시죠? 네. 네, 이 충만 형제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 네 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먼저 유리자매님. 미디어 팀이 이제 뭐 하는지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어색하죠? 라디오. 네. 네 아직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T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라디오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면 엄청 얘기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유리자매님의 목소리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석영자매님 어떠셨어요? 즐거웠고 좀 더 이제 풍성한 얘기로 매해 찾아가면 더 즐거울 것 같고 매해 찾아오신다는 거죠? 석영자님 초대해 주시면 재밌겠네요.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제 재능을 오늘 찾았는데 발견했어요. 네 저희가 전용 DJ를 세워야 될까 하는 거 재능 기부했고 앞으로 뭐 궁금하거나 또 라디오 이렇게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맞아요. 오시면 즐거운 시간 환영입니다. 보낼 것 같아요. 네, 미디어팀 라디오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네, 그럼 다음 선희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워시팀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피 쳐잖아요. 편집이 되지 않을까? 아 원래 미디어 팀 하고 싶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석 편집님 어떠셨어요? 저는 라디오 듣는 것만큼이나 녹음했던 것도 재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 표현이 별로 없어서 아니에요. 말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와 준비된 남자네. 네 저희도 이렇게 새로운 네 분하고 함께해서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에게도 되게 큰 힘이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뒤죽박죽이 돼 있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모든 청년들이 계신 곳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기 바랍니다. 동성교회 청년부는 여러분을 향해 항상 중보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